김형길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0일 엔리케 페니아 니에토 메히코 합중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엔리케 페니아 니에토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김용남 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은 메히코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